경의하는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강기섭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 의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민영항공총국 총국장인 강기섭 동지의 서거에 점하여 1월 22일 고인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의 방문에는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 리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 김용수 동지, 조용원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영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구 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영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일편단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온 강기섭 동지를 너무도 뜻밖의 이런 커다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 속에 유능한 비행지도 일꾼으로 성장하여 중요 비행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국내 정기 항로 운영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적 권위를 높였으며 나라의 항공 운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혁명 전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귀중한 혁명 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나누시고 강기섭 동지의 영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고요히 잠든 사랑하는 전우의 얼굴을 쓸어보시며 강기섭 동무는 일 욕심이 많고 사업에서 도식을 모르며 침착하고 책임성이 높은 우리 당의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어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면서 따뜻이 위로해 주시었습니다.